반짝거리는 창문 너머 햇살이 날 비춰 어느덧 스며온 계절의 꿈꾸듯 널 떠올려 일렁이는 내 맘도 포근한 설렘 속에 오미터 이토록 예쁜 날에 널 만나러 갈게 Oh my love 문득 새롭게 물들어오든 예뻐 보여 계절을 닮은 향기까지 발걸음마다 가득해 오직 날 위한 기적같이 It's something special 가장 눈부신 가장 눈부신 너